50 languages. 30 30 30 في المطعم 2 레스토랑에서 2 레스토랑에서 2 من فضلك عصير التفاح 사과 주스를 주세요. 사과 주스를 주세요. من فضلك عصير الليمون. 레모네이드를 주세요. 레모네이드를 주세요. من فضلك عصير البندورة. 토마토 주스를 주세요. 토마토 주스를 주세요. من فضلك كأس نبيذ أحمر. ريد واين 한 잔을 주세요. ريد واين 한 잔을 주세요. من فضلك كأس نبيذ أبيض. وايت واين 한 잔을 주세요.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주세요. من فضلك زجاجة شامبانيا. 샴페인 한 병을 주세요. 샴페인 한 병을 주세요. هل تحب السمك؟ 생선을 좋아해요? 생선을 좋아해요? هل تحب لحم البقر؟ 소고기를 좋아해요? 소고기를 좋아해요? هل تحب لحم الخنزير؟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أريد شيئاً بدون لحم. 고기를 안 넣은 것을 주세요. 고기를 안 넣은 것을 주세요. أريد طبق خضروات مشكلة. 야채를 넣은 것을 주세요. 야채를 넣은 것을 주세요. أريد شيئا على وجه السرعة.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을 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는 것을 주세요. هل تريده مع الأرز؟ 그걸 밥과 같이 드릴까요? 그걸 밥과 같이 드릴까요? هل تحبه مع المعكرونة؟ 그걸 파스타와 같이 드릴까요? 그걸 파스타와 같이 드릴까요? هل تريده مع البطاطا؟ 그걸 감자와 같이 드릴까요? 그걸 감자와 같이 드릴까요? لا أستسيغ هذا الطعام. 그건 맛이 없어요. 그건 맛이 없어요. الطعام بارد. 음식이 차가워요. 음식이 차가워요. لم أطلب ذلك. 이건 주문 안 했어요. 이건 주문 안 했어요.